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인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수영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조선노동당 대표단이 몰도바 공화국 사회주의자당 창건 스무돌 경축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서 26일 비행기로 평양을 출발했습니다.